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창립 70돌을 맞으며 절세 위인들께서 민족어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2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기자, 편집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말과 글을 지켜주고 빛내어주시었으며 온 사회에 고상하고 문명한 언어생활 기풍이 차넘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성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 업적에 대해서 해설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